그러면 여행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저희 학교 생활을 얘기해 볼까요? 네, 네. 학교 생활이요. 간단하게. 네,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엄청 평범한 생활이었어요. 근데 좀그 학교 생활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네. 엄청 좋았어요. 그래도 고향 떠나서 타국에 외로울 있으니까 때도 외로울 때 있죠. 있죠. 네, 어쩔 수 없죠. 공부를 위해서라면. 네. 그리고 그 학교 생활 지나면서 그 많이 어려움도 생겼어요.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극복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공부 제일 아,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저희도 공부는 너무 어려워요. 학교 생활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전공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 아. 과제가 많이 있으면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선생님이 딱 정해주셔서 했는데 지금은 좀 자기 스스로? 너 네. 스스로 해야 해. 이런 분위기가 좀 저의 책임감이 좀 커져서 부담스러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대학 생활 좀 자유로웠지만 좀 많은 책임감도 많이 지는 것 같죠. 그리고 저도 일단 전공 수업도 전공 수업인데 그 후마니타스 칼리지 성 네? 씨도 듣나? 호랑 아, 그 교양 수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약간 과학적인 교양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네, 내일 그런 교양수. 듣는데 아, 그건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끝나고 1학년을 싶어요? 마치고 1학년 빨리 끝내고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네,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되겠네요. 就是刚刚大家说到了，就是有关学习生活的困难点，还有大家享受的方面在哪里？就是我觉得学习生活之中，在就是我觉得在学习生活之中是一个有苦有乐，就是各种情绪都会有的一个过程吧。但是当我们结束了这段过程，我们还是会觉得很开心，因为有很多回忆，所以最后回想的时候是开心的。对， 그러면 학교생활에서 재밌는 점은 뭐가 있어요? 재미있죠? 그 친구랑 같이 서울에 가고 네, 같이 놀고 그리고 같이 자취하는 과정. 자취하는 과정도 재밌어요. 그 음식 좀 맛이 없더라도 그 과정 되게 만드는 과정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네. 음식 할줄 알아요? 만들 줄 아는 거 있어요? 네. 주빈 씨뭐 만들 줄 알아요? 저 기본적으로 라면은 끓일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지만 네. 실패할 때도 있고 제가 그리고 막 중고등학생 때는 뭐그 디저트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믹스라고 해가지고 막뭐 브라우니 믹스하고 뭐 머핀 믹스 이런 거 사다가 만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레시피대로만 하니까 진짜 잘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다 시도해 보세요. 성희 씨는 제일 뭘잘 만들어요? 음식 중에 네, 음식 중에. 그 어떻게 말했죠? 그 토마토 그리고 계란이랑 같이 그 음식 이름이 뭐예요? 음식 이름을 보면 되게 예능 프로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 맞아. 집밥이에요. 제가 최근에 신서유기라고 중국 여행하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토마토랑 그 계란 그 음식을 되게 연예인분들이 맛있게 아, 드시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토마토면 그냥 토마토 소스 말고 그냥 네, 토마토. 그냥 토마토예요. 토마토. 달걀 볶음? 아, 네. 중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요리예요. 혹시 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음식은 뭐예요? 저희는 많죠. 저는 일단 김치찌개. 아, 아, 김치찌개. 맞아요. 김치찌개. 엄청 맵지만 어, 맛있어요. 매워요? 네. 김치찌개. 전 매운 음식 잘못 먹어요. 매울 수도 있겠다. 네. 뭐, 김치찌개도 있고, 한국은 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뭐, 떡볶이 아시죠? 네. 떡볶이도 진짜 많이 먹죠. 분식으로 학생들이 특히 많이 먹는 게 많이 찾는 게 이제 혹시 매운 음식 빼고 좀 네. 싱거운 싱겅 음식이 있어요? 갈비찜. 갈비찜이요? 네. 좋아하세요? 네, 우리 학교 근처에 그 맛있는 갈비집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학교 근처에서 갈비찜은 아직 먹어본 적이 네, 없어요. 저도 네. 다음에 같이 갈래요? 좋아요. 就是刚刚大家讨论了有关韩国饮食和中国饮食的一些代表性的菜肴，然后分享了一些做菜的心得，还有讨论一下国家饮食文化之间的差异，还有特点。看来各种国家的饮食文化都各有不同呢。 아 진짜 배고프다 이제 어떻게 제가 하나 한국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조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지 어떡하냐고 그지 영어로? 아 되게 힘들겠다. 아 그러면 오늘은 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여행지석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